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노래 우리 원수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은용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백이 2013년 12월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간직된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유라 같은 흠모의 정을 끊임없는 형상으로 선명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행복의 요람 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모은동이 특이도전에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던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찾으심 이후 애민 혼신의 자옥을 새겨가시는 경려하는 원수님을 다음없는 감사의 정 안고 목매어 부르는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감명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경려하는 원수님은 인민의 기쁨을 안겨주시려 옷자락 마를 새 없고 만복의 별세상 펼쳐주시려 이 밤도 지새시는 인민의 오보이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 혼신의 대명사바도 같은 인민행 열차의 기적소리를 끝없이 울려가시며 오늘도 험한 길을 고르시는 경려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은 축원의 마음 담아 삼가 인사를 올리고 있음을 격전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서박하고 평범한 가사와 곡조로 되어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을 칭송하여 불렀던 그 모든 노래들과 나란히 하며 열렬하고 진정이 넘친 흠모의 노래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사상도 령도도 동망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과 똑같이 우리 원수님이라는 진정이 넘친 부름과 더불어 군대와 인민의 담없는 칭송을 받으십니다. 그 이를 우러러 부르는 충정과 신념의 이 노래는 조국의 본영과 승리적 존진을 추동하며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시고 떠나신 그리 지금은 어디 계실까 온 나라 돌보는 발걸음 소리 꿈에도 들려옵니다 원수님 우리 원수님 옷자락 마를 새 없고 만복의 별 세상 펼쳐주시려 이 밤도 지새십니다 원수님 우리 원수님 다음으로 노래 그이 욥신 못살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허근 작사, 김은영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전우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겹고 따뜻한 정을 주시는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도 다 품에 안으시고 하늘 같은 믿음을 주시는 친근한 어버이의 대해 같은 사랑과 은덕에 대하여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 보이면서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만을 믿고 사는 그이 욥신 못 사는 인민들의 뜨거운 진정을 담념 깊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그 일을 마음속에 그리며 사는 우리 인민. 이 세상 한끝에 간대도 언제나 그 일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은 왜 그이 욥신 못 사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가요는 매 졸들에서 단계별로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정, 종을 떠나 인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개의 심장이 하나로 되는 근저에는 바로 그 정이 있는 것입니다. 차디찬 바닷물 속에 온몸이 다 잠겨들어도 그이 타신 자그마한 목선을 끝없이 따라서던 병사들. 그들에게 어서 나가라고 손짓하시는 그이의 눈가에 오리던 눈물. 사랑하는 소년단은 덕모들이라 불러주시며 그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모습. 저조마다 그이의 팔목에 매어 달리며 따르던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들. 숭고한 화폭들을 연상시키는 시영상 속에 경야는 그이와 정으로 심장을 합치고 종으로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정에 대하여 노래한 작품은 많지만 가사에서는 그이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를 단순히 정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경야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하늘같은 믿음으로 더욱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온 길 새겨봐도 앞길을 봐도 태양 같은 그 미소로 가득 차이고 그이만을 받들며 세상 끝까지 충종다해 모시고 살려는 것은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된 맹세입니다. 이렇듯 가사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없인 우린 못 산다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 고백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 정서를 한없이 진실하고 더욱 절절하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가사는 시구를 련이어 반복해줌으로써 시의 사상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하고 있으며 시 형상을 더욱 절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반복의 수법과 함께 덤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작품의 사상 정서를 더욱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그이 욥신 못살아를 그이 욥시 못살아로 했을 수도 있지만 경야는 원수님께서 계셔야 우리도 있다는 의미적 강조를 위해 덤토 는을 써서 특별히 부각시켰습니다. 가사와 선율의 유기적인 교랍은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야는 그이만을 받들어 세상 끝까지 가고 갈 교리를 다지게 하고 있으며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으로 뭉쳐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다고쳐가는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길에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친근하신 그이의 좀 가슴이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 같은 인도권 믿음이 끌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정은 동지 그이 없인 못 살아 우린 못 살아 우리의 운명 김정은 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시네. 나를 펴는 희망도 품은 소원도 그 품에서 모두 꽃피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